12일 남조선 류남 뉴스에 의하면 괴리곤이 이날부터 태평양 상해 괌도 주변 해역에서 미제 침략군과의 류납 잠수함 훈련을 벌여놓았습니다. 괴뢰들은 3주일간 진행하는 이번 훈련을 통해서 그 무슨 북 잠수함 도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또 보리고 있습니다. 훈련에는 괴뢰 해군의 잠수함과 해상 초계기, 미제 침략군 해군의 잠수함, 구축함 등 많은 침략 무력이 투입됩니다.